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가요 예쁜이를 들으시겠습니다. 박영순 작사, 안정호 작곡인 가요 예쁜이는 주체 87, 1998년에 창작된 작품으로서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조국 수호의 성스러운 결전장에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인민군 여병사의 영적인 삶을 감명 깊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계절로 되어 있는 가사에서는 행복의 요람이며 참된 삶의 도전인 사랑하는 조국당을 기어이 지키기 위해 조국소의 결전장으로 단원해온 소중족 주인공의 영웅적인 생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투철한 수령 결성의와 열렬한 조국 사랑의 정신으로 영웅적 위훈을 발휘한 소중족 주인공의 숭고한 사상 정신 세계를 예쁜이라는 가장 정갈한 아름다움의 상징적 표현에 담고 있습니다. 간호원 예쁜이의 감 높은 생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구가한 가사 형상은 따뜻하면서도 약동적인 선율에 안받침되어 더욱 커다란 정서적 감화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 라네림 서조 이 부분 형식에 기초한 가요의 선율은 서정적 주인공의 담찬 기획을 그대로 살려 밝고 락천적이면서도 회고적이고 생기발랄한 정서로 특징 지어지고 있습니다. 작품은 형상이 통속적이면서도 특색 있는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며 노래에 대한 인상을 더욱 깊이 안겨주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하의 영웅 전사들처럼 오늘의 성스러운 선군혁명 총진군에서 영적 위훈을 떨치어갈 의지와 낙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포연이 휘몰아칠 때 소녀는 전선에 간호해 왔네 어머니 내 조금 기운이 지키리 소녀는 전선에 탄원해 왔네 그 이름 예쁘니 간호원 예쁘니 소녀는 전선에 소녀는 전선에 전옥가에서 소녀는 병사들 누이 되었네 뜨거운 그 정성 거지의 것처럼 소녀는 병사들 누이 되었네 소녀는 나간네 수류탄 안고 가나한 운수에 무리를 맞받아 소녀는 나간네 수류탄 안고 그 이름 예쁘니 가도원 예쁘니 소녀는 나간네 소녀는 나간네 다음 순서로 가요 오모니의 목소리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문기창 작사 김학용 작곡인 이 노래는 조체 80일 1992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사에는 이 나라 천만 자식들이 자기의 거기한 정치적 생명을 빛내어 나가도록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우리 당.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품을 따뜻한 어머니 품이라 부르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르는 인민들의 흠모심이 감명 깊게 우려 있습니다. 뜨겁고 절절하게 흐르는 손일은 가사의 내용을 더욱 승화시켜주면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은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이 땅의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기어이 일도세울 교리를 더욱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수 있는 이상으로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